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특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행복하기를 가장 소망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라고 하면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의 애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행복보다는 다소 아주 간단한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서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행복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일한 것이 없어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일입니다. 불법은 잘못된 행실입니다.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삶에 대하여 온전한 용서를 받는 것이 온전한 행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함 받는 행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함을 받은 것과 또 사랑이 많은 것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이 귀한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 즉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앞에 이중적인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불법이나 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죄에는 가리우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가리우심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가리우심은 속죄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한마디로 속죄에 있습니다. 죄를 가리운다라는 말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해봤던 것처럼 간과하심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 읽어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죄악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즉 속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보혈이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심이 속죄의 능력이요 또 가리우심의 축복입니다. 속죄함 받은 것은 과연 참된 행복이요 미래의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리움을 받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로 더 살펴보면은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6절의 여기심, 8절의 인정함은 같은 뜻의 단어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사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을진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 사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또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우셨는데 우리의 죄를 또 들먹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의지요. 사하심을 받은 것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요. 가리우심을 받은 것은 현재적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것은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하고도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이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행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법의 사심을 받은 것이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고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은 것이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행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사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사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